호수 위로 바람이 불어와 하늘과 물빛이 춤을 추네. 그곳에서 있는 나를 느껴 내 마음도 함께 날아올라가. 하루하루 새로운 꿈이 푸른 호수 속에 피어나 자유롭게 펼쳐지는 나의 이야기. 끝없는 희망을 품고 살아가. 푸른 호수의 꿈, 그 안에 나의 마음, 모든 순간을 함께 나만의 이야기. 푸른 호수의 꿈, 그 안에 나의 마음, 모든 순간을 함께 나만의 이야기. 푸른 하늘 아래 노래해. 내일은 더 빛나고 싶어.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 나의 길은 아직 멀었어. 푸른 호수의 꿈.